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조항록, 그림 송효정의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어려서부터 궁금한 게 아주 많은 호기심쟁이였어요. 또 어떤 문제든 답을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묻고 찾아보는 고집쟁이였죠. 새로운 발명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수천 번의 실패가 이어졌지만 단 한 번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발명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토머스 에디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일은 학교에서 내가 좋아하는 과학자 발표 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내가 발표할 과학자는 에디슨이죠. 에디슨을 잘 알아서 고른 건 아니에요. 로봇 만들기를 좋아하는 나를 보고 누나가 에디슨 같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에디슨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래요. 며칠 동안 에디슨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전구로 세상을 환하게 밝힌 에디슨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에디슨에 대해 알려주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에디슨은 미국의 철도가 놓이고 기차가 다니기 시작할 무렵 오하이오주 밀란에서 태어났어요. 밀란은 큰 뱃길이 있는 마을이었으므로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밀을 가득 실은 짐 마차가 하루에도 수백 대씩 모여들었죠. 이곳에 모인 밀은 커다란 배에 실려 뱃길을 따라 미국 곳곳으로 보내졌어요. 유달리 머리가 컸던 에디슨은 4살 때까지 말을 잘 못했어요. 또 감기와 귀병을 자주 앓아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4살이 넘으면서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듯 말을 많이 했어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왜요? 였어요. 에디슨은 날마다 온 마을을 기웃거리며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궁금한 걸 물었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대답해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에디슨의 질문에 땀을 뻘뻘 흘려야 했죠. 마을 사람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에디슨을 점점 모르는 척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에디슨은 강가에 서서 바쁘게 오가는 배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큰 배가 물 위에 뜨는데 나도 뜨지 않을까? 에디슨은 강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아무리 팔다리를 내저어도 자꾸자꾸 가라앉기만 했죠. 마침 강가를 걷고 있던 청년이 에디슨을 구해주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달려온 엄마는 에디슨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에디슨은 엄마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배는 뜨는데 나는 왜 가라앉아요? 엄마는 한숨이 나왔어요. 궁금한 걸 못 참는 에디슨이 앞으로 어떤 말썽을 일으킬지 걱정이었죠. 주위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에디슨이 말썽꾸러기 중에 말썽꾸러기라고 수군거렸어요. 8살이 된 에디슨은 학교에 갔어요. 학교라고 해봤자 교실 한 칸에 7살부터 10살이 넘은 아이들까지 모여있는 곳이었죠. 선생님은 호랑이처럼 무서운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궁금한 게 많은 에디슨은 쉴 새 없이 질문을 해댔어요. 선생님, 하나 더하기 하나가 왜 둘이에요? 왜 둘이냐고? 사과 한 개, 또 한 개를 더하면 당연히 두 개지. 밀가루 반죽 한 덩이에 또 한 덩이를 더하면 그래도 한 덩이인데요? 뭐라고? 넌 머리만 컸지 아주 바보로구나. 선생님은 에디슨을 머리가 나쁜 아이라고 무시했어요. 더러는 화까지 내셨죠. 에디슨은 학교에 가기 싫었어요. 결국 석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엄마와 함께 공부를 했어요. 엄마는 어떤 질문을 해도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재미있는 책도 많이 읽어주셨죠. 에디슨은 엄마 선생님이 있어서 아주 행복했어요. 에디슨은 자연과학 학교라는 과학책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그 책에는 직접 해볼 수 있는 실험이 많았거든요. 에디슨은 지하실에서 책에 나온 실험들을 모조리 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용돈만으로는 실험기구나 약품을 다 살 수가 없었지요. 12살 에디슨은 직접 돈을 벌기로 했어요. 마침 새로 생긴 철도역에서 신문팔이 소년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직 어리다고 반대하는 엄마를 졸라 신문팔이 소년이 되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기차를 타고 멀리 있는 도시까지 갔다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졸리고 힘들기는 했지만 스스로 돈을 번다는 사실에 뿌듯했어요. 그 돈으로 실험에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살 수 있었으니까요. 기차 안에서 신문을 판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에디슨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동안 실험에 필요한 약품은 사 모았는데 실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엄마가 지하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빨리 약품들을 치우라고 하셨어요. 에디슨은 차장 아저씨에게 기차 짐칸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평소 열심히 일하는 에디슨을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장은 쉽게 허락해 주었지요. 에디슨은 뛸 듯이 기뻤어요. 돈도 벌고 하고 싶은 실험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기차 실험실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기차가 심하게 덜컹이는 바람에 실험약품이 쏟아져 불이 나고 만 거예요. 다행히 불은 바로 꺼졌지만 화가 난 차장은 에디슨의 실험기구들을 모조리 기차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에디슨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에디슨은 기차 실험실이 사라져서 슬펐어요. 하지만 쫓겨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방 기운을 차린 에디슨은 다시 힘차게 뛰어다니며 신문을 팔았어요. 그러다 기차역마다 전신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신소에서는 전신기라는 기계로 기차가 출발한 시간을 다음 역에 알려주었어요. 그때는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는 건 전신기밖에 없었대요. 에디슨은 전신기를 마음대로 다루는 전신기사가 부러웠어요. 자기도 전신기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전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찾아왔어요. 철로에서 놀다가 기차에게 치일 뻔한 아이를 구해줬는데 마침 그 아이가 역장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역장은 에디슨에게 전신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어요. 전신기사가 되면 신문팔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역장으로서는 무엇보다 큰 보답인 셈이었죠. 에디슨은 열심히 전신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전신기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전신기 신호를 잘 받아 쓰지 못해서 쩔쩔맬 때가 많았어요. 오랫동안 귓병을 앓아서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았거든요. 에디슨은 틈틈이 책을 찾아가며 전신기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러다 전신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종이띠가 달려있었고 거기에 신호가 찍혔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에디슨은 당장 자기가 쓰는 전신기에 종이띠 장치를 달아보았어요. 신호가 종이띠에 찍혀 나오니까 소리만 들을 때보다 한결 정확하게 받았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을 줄여보기로 했어요. 에디슨은 점점 전신기를 쓰기 편하게 고치는 일에 빠져들었어요. 게다가 전신기를 처음 발명한 모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에디슨은 좋아하는 실험도 마음껏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발명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21살 에디슨은 보스턴으로 갔어요. 당시 보스턴은 발명가와 발명가에게 돈을 대주는 기업가, 손재주가 뛰어난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마침 신문을 보니 의회에서 투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했어요. 의원이 한 명씩 일어나 의견을 말하고 그 결과를 손으로 기록하다 보니 하루 안에 끝내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에디슨은 투표 결과를 빨리 보여주는 기계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면 찬성자 이름과 반대자 이름이 곧바로 나타나는 투표 기록기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의원들은 이 기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투표를 빨리 끝내는 것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에디슨은 실망이 컸지만 깨달은 점도 있었어요. 발명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편리한 기계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에디슨은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투표 기록기를 만드는데 가진 돈을 다 써버린 탓이었죠. 겨우 친구의 소개로 뉴욕에 있는 한 회사의 지하실에 머물게 되었어요. 수시로 금값의 변화를 알려주는 회사였어요. 에디슨이 지하실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금값을 알려주는 기계가 고장났어요. 금값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곧바로 고치지 않으면 큰일이었어요. 하지만 기계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 쩔쩔매고만 있었지요. 에디슨은 기계를 살펴보았어요. 톱니바퀴 사이에 낀 용수철을 뽑아내자 기계는 다시 움직였어요. 사장은 에디슨을 얼싸안으며 앞으로 이 기계를 관리해달라고 했어요. 월급을 300달러나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석 달만 모으면 부자가 될 정도로 많은 돈이었죠. 에디슨은 이 회사에 있으면서 주식값을 알려주는 기계도 만들었어요. 덕분에 에디슨은 발명가로 제법 유명해졌고 금세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에디슨은 회사를 그만두고 발명회사를 차렸어요. 공장을 짓고 솜씨 좋은 기술자들을 뽑아 주식값을 알려주는 기계를 많이 만들어 팔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전신회사 사장이 찾아왔어요. 전선 하나로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전신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전선 하나에 한 개의 신호만 보내다가는 점점 늘어나는 손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신기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에디슨은 그 자리에서 승낙했어요. 곧바로 밤낮 없이 새로운 전신기 발명에 매달렸어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수백 번의 실험 끝에 한 개의 전선으로 네 개의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중 전신기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전신회사는 처음 약속한 것과 달리 돈을 적게 주려고 했어요. 화가 난 에디슨은 사중 전신기를 다른 회사에 팔아버렸죠. 그러자 두 회사는 법원까지 가서 사중 전신기가 서로 자기네 것이라고 싸웠어요. 에디슨은 법원을 오가느라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에디슨은 시끄러운 일은 잊고 발명만 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사중 전신기의 권리를 갖게 된 전신회사가 계속 돈을 대주겠다고 했어요. 에디슨은 이 돈으로 조용한 시골 멜로파크에 발명연구소를 지었어요. 1층에는 도서관과 사무실을 차리고 2층에는 넓은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이만큼 발명하기에 좋은 연구소는 없었대요. 연구소로 이사 온 첫날, 에디슨은 앞으로 열흘에 작은 발명품 하나씩, 반년에 큰 발명품 하나씩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에디슨은 12명의 기술자와 함께 실험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특히 밤에 실험하는 걸 좋아했던 에디슨은 며칠씩 밤을 새기 일쑤였어요. 졸음이 쏟아지면 실험실 구석에서 자곤 했어요. 발명에 푹 빠져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나지 않았대요. 그 무렵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에디슨에게 돈을 대주는 전신회사는 벨이 만든 것보다 더 좋은 전화기를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에디슨은 벨이 만든 전화기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말소리를 전기로 전하는 게 신기하기는 했지만 아직 불편한 점이 많았죠. 무엇보다 듣는 부분과 말하는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자기가 말하는 동안 상대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소리도 또렷하게 들리지 않고 겨우 3km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요. 에디슨은 먼저 듣는 부분과 말하는 부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목소리를 좀 더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진동판 재료를 찾아보았죠. 말하는 부분에 물이나 수은 같은 액체를 넣어보기도 하고 비단으로 얇은 막을 만들어 끼워보기도 했지만 모두 실패였어요. 그러다 그으름 덩어리로 작은 원판을 만들어 끼워 넣었더니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무려 172km나 떨어진 곳에서도 잘 들렸어요. 대성공이었어요. 전화기를 만들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말소리가 진동판을 떨리게 한다면 그 떨림으로 말소리도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에디슨은 쉽게 떨리는 얇은 판에 바늘을 붙이고 그 바늘 아래 얇은 종이를 깔았어요. 판에 대고 말을 하자 바늘이 떨리면서 종이에 찍찍 흔적을 남겼어요. 그런 다음 종이에 남은 흔적을 따라 바늘을 움직여 보았어요.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판이 떨리면서 에디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어요. 정말 놀라웠죠. 희미한 소리가 좀 더 또렷하게 나도록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기술자들은 시키는 대로 기계를 만들면서도 아주 신기해했죠. 기계가 말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던 때였으니까요. 마침내 말소리를 저장했다가 또렷하게 들려주는 기계를 완성했어요. 신문들은 앞을 다투어 에디슨이 만든 말하는 기계를 소개했어요. 기자들은 에디슨을 마법사라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계를 보러 연구소로 찾아왔어요. 에디슨은 사람들을 만나 일일이 설명하느라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여행을 하며 잠시 쉬기로 했죠. 그런데 여행지에서 만난 대학 교수에게 백열 등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어둠을 밝히는 데 쓰이는 전기 등은 전기 촛불이라 불리는 아크 등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크 등은 지지직 요란한 소리를 내는 데다 불꽃까지 튀었으므로 집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어요. 워낙 강한 빛을 내기 때문에 등대나 가로등으로만 사용했죠.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불꽃이 튀지 않고 눈이 덜 부신 백열등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몇 분 이상 켜지는 백열등을 만들지 못했대요. 빛을 내는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전기가 흐르기만 하면 금세 타버렸기 때문이죠. 여행에서 돌아온 에디슨은 백열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과 실패한 이유들을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겼어요. 에디슨의 머릿속에는 이미 환하게 불이 켜진 백열등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에디슨은 기자들을 불러 백열등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사람들은 마법사가 백열등을 만들기로 했다며 벌써부터 흥분했어요. 백열등을 만드는 일은 다른 어떤 발명보다 어려웠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전구 안에 든 백금 필라멘트가 금방 타버리는 것이었어요. 에디슨은 전구 안에 있는 공기 때문에 필라멘트가 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기를 뽑아내는 기계부터 만들었어요. 전구 안에 든 공기를 뽑아내자 필라멘트는 이전보다 좀 더 오래 빛을 냈어요. 그렇지만 큰 소리친 만큼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신문과 잡지에서는 에디슨을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였어요. 에디슨은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끙끙 앓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사기꾼이 되는 거니까요. 에디슨은 타지 않는 필라멘트 재료를 꼭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에디슨은 하루에 겨우 한두 시간만 자가며 실험을 거듭했어요. 무엇으로 필라멘트를 만들어야 오래 가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속은 물론이고 사람의 수염, 종이, 골판지, 옥수수 수염, 무명실 등 1600가지나 되는 재료를 실험해 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디슨은 기름 램프에 붙은 그을음을 만지작거렸어요. 그을음 덩이를 모아 불에 태워보니 놀랄 만큼 딱딱해졌어요. 이걸 본 에디슨은 기술자에게 그을음 덩이로 필라멘트를 만들라고 했어요. 기술자는 쉽게 부서지는 그을음 덩이를 몇 시간 동안 다져서 필라멘트를 만들었죠. 에디슨은 필라멘트를 전구 안에 집어넣고 공기를 빼낸 뒤 전기를 흘렸어요. 놀랍게도 이 필라멘트는 꼬박 이틀이 넘게 빛을 냈어요. 자신감을 얻은 에디슨은 여러 가지 재료를 태워서 필라멘트를 만들어 보았어요. 마침내 일본에서 나는 대나무를 태워 170시간이 넘도록 켜지는 전구를 만들었어요. 백열등 연구에 매달린 지 15개월 만이었죠. 에디슨은 백열등을 발명한 기념으로 새해를 하루 앞두고 축제를 벌였어요. 깜깜한 밤에 50개가 넘는 전구로 멜로파크 연구소를 대낮처럼 밝혔어요. 그동안 잠도 못 자고 연구와 실험에 매달렸던 연구소 직원들은 빛나는 백열등을 보며 눈물을 글썽거렸죠. 얼마 후 에디슨이 무덤덤한 얼굴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기자들은 에디슨을 둘러싸고 온갖 질문을 퍼부었어요. 지금까지 2000번이나 실패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견디셨나요? 나는 실패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이니까요. 행사가 끝날 무렵 에디슨은 앞으로 전기가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전신기나 전구 따위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대부분의 기계가 전기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자 자신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았어요. 백열등의 발명으로 에디슨은 아주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남은 숙제가 더 많았어요. 백열등이 실제로 사용되려면 전기를 꽂을 수 있는 플러그, 불을 켜는 스위치, 전구를 전선과 연결해주는 소켓도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어 집집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보내는 방법도 연구해야 했죠. 에디슨은 이 모든 일을 끈질기게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마침내 에디슨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뉴욕으로 가서 온 시내를 전기불로 밝힐 계획을 세웠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었죠. 뉴욕으로 집을 옮긴 에디슨은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커다란 발전기를 6대나 설치하고 땅을 깊이 파고 큰 전선을 묻는 공사를 벌였어요. 몇 년 동안 공사 현장을 뛰어다니며 잘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폈어요. 드디어 공사가 끝나고 뉴욕 시내의 큰 건물에 모두 불이 들어왔어요. 시내에 모인 사람들은 모자 위에 꼬마 전구를 밝힌 채 거리를 행진했어요. 에디슨은 강물처럼 출렁이는 불빛의 행진을 보며 빛의 시대가 왔다고 마음속으로 외쳤지요. 백열등을 만든 후에도 에디슨의 발명은 계속되었어요.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고 선풍기도 만들었어요. 또 옛날에 만든 축음기를 더 좋게 고치고 영화를 찍는 카메라와 영화를 보여주는 영사기도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만든 발명품은 1000가지가 넘었어요. 그래도 백열등만큼 유명한 건 없었어요. 에디슨이 죽었을 때 미국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집 백열등을 1분 동안 끄고 슬퍼했을 정도니까요. 에디슨은 머리가 좋고 운도 좋았어요. 하지만 필라멘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천 번 실험하지 않았더라면 온 세상을 밝힐 백열등은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에디슨은 자기에게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